때론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해놓고 미처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채 세상 떠나지 않기를.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미처 다 못한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 미처 약속을 못 지키고 떠난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들. 오늘 같은 날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에게는 다행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FM 영화음악 크리스마스 특집 길어보는 영화 잭 프로스트에서요. 자, 크리스마스 특집 광고 후에 크리스마스 특집 길어보는 영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니컬 고객 가수 박정아. 저희 아빠는 드럼 연주자이셨어요.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그만두셨지만 언젠가 아빠의 연주에 맞춰 노래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죠? 당신 삶의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세요. 64화음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컬. 아직도 다 크세요? 매일매일 놀러세요. 같이 말고 싶으세요? 따지 말고 진짜 봉진 눈높인 때 느껴봐. 옆차가 자꾸 이렇게 내 쪽을 붙더라고. 붙는 느낌이 와. 근데 아,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야. 받았지. 아, 근데 내리자마자 나한테 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치겠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 모르지. 하이카가 나를 해주니까, 어? 마무리가 확실한 자동차 보험. 현대해상 하이카. 아, 테이프에 학습지 하는 건 많은데 왜 영어가 안 들리지? 꾸준히 안 해서 그렇지. 매일 전화로 하는 KT 잉글리시 콜로 바꿔봐. 수능에서 TAPS까지 KT와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함께하는 영어 듣기 평가 KT 잉글리시 콜. 매일 전화만 받으면 된단 말이지? 신청 및 문의는 국번 없이 100. 여기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어느 락밴드의 공연장입니다. 이 팀의 이름은 잭 프로스트 밴드. 머리 위에 모자를 씌웠을 때 눈사람 프로스티는 어느 날 생명을 얻었다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잭 프로스트입니다. 이들의 공연 실화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음반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죠. 올겨울 잭 프로스트에게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눈이 잔뜩 쌓인 겨울. 아이들에게는 그저 신나는 계절입니다. 게다가 Merry Christmas, everybody!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찰리라는 소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찰리 편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난히 찰리를 괴롭히는 아이도 있어요. 바로 로리. 그러나 찰리가 멋지게 한 방 먹여줍니다. Thanks, Charlie. You're amazing. No problem. 그리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찰리. 이 소년이 바로 잭 프로스트의 아들 찰리 프로스트입니다. 한편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온 아빠 잭은 기다리다 잠든 아들 찰리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찰리 보이. You were? Wow. Looked like you were sleeping. Didn't it look like you were sleeping? No, I was waiting up for you. Oh. I'm gonna give you a weather update too. It's 지금 눈이 오고 있어. Yes. 이 말에 번쩍 잠이 깬 찰리. 아빠와 아들은 한밤중에 눈사람을 만듭니다. 아빠 목도리도 해주고 모자도 씌우고요. Dad, I said no. Oh, I thought you said home. Sorry. 눈사람은 꼭 아빠를 닮았습니다. 찰리네 가족은 한밤중에 신나게 눈싸움을 합니다. 이웃들이 화를 낼 정도로 말이죠. 이 가족에게 멋진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찰리는 아빠 제이크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빠가 가장 아끼던 하모니카. I got that. Morning you were born. 네가 태어나던 날 산 거야. Really? Yep. 병원 앞에서.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말이야. 응? A great mood. Thanks. You're welcome. I go to sleep. Son. Won't you go to sleep now? 아, 참, 그리고 말이야. 그건 요소 하모니카야. 그걸 불면 아빠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 응? Night. Night. Love you. Go to sleep. You looking for the power? Oh, what is that? Yes. 다음 날 찰리의 하키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아빠는 찰리에게 멋진 샷을 날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름하여 제이 샷. 자, 포글 스틱 앞에 놓았다가 이렇게. 그렇지, 아주 잘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 알려줄게. 오늘은 샷인데요. 하지만 잭은 급히 스튜디오로 가야만 했죠. Bye. Bye-bye, family. Bye. See you in a while. Love you guys. Bye. Bye. Charlie의 시합은 시작되고 Jack Frost Band의 녹음도 시작됩니다. 찰리의 팀은 점수한 점을 내서 지고 있고 잭의 녹음은 자꾸 늦어지고 결국 그날 잭은 찰리의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합니다. 그날 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아빠 잭. 아내 개비는 무척이나 화가 나 있습니다. Why'd you go and do that, Jack? Look, honey. He expected you to be there. 나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건 괜찮아. 하지만 당신 그러다가는 우리 아들 찰리의 첫 번째 골인도 못 볼 거야. You know, those things only happen once, then they're gone. 그런 건 평생에 한 번뿐이란 말이야. 그리고 찰리는 잔뜩 풀이 죽어 있죠. 찰리, 경기장에 못 가봤어.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I'm really sorry, man. You, me, 찰리, we go to the cabin. 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파인봉우리에 있는 오두막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끼리만. 정말요? 제이샷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그 말에 갑자기 밝아진 찰리. Maybe a little TV. Here, let me get that back. I forgave you last night. 가족과 함께 오두막으로 떠날 준비를 한 잭. 찰리는 무척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Dude, we're only gonna be up there for three days. Grab the phone, will you?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Hello? Yeah, sure, I'll answer. Hey, Dad, it's for you. John Kaplan? I just got this, 녹음 계약을 할 것 같대. Kind of unbelievable phone call. Yes! Oh, yeah. Oh, honey. Dad, this is awesome. That's great. Yeah, I think. What's the matter? Well, the head of asylum. 근데... 계약을 따내려면 사장의 파티에 가야 한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When? Tomorrow. Christmas? Yeah. No, Jack. No. Get out of there. Well, maybe I could borrow Max's car. I could drive back. Okay. That way I could. 하지만 크리스마스 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망한 찰리는 하모니카를 아빠에게 돌려줍니다. I 갖기 싫어졌어요. 실망하는 아들을 뒤로 하고 밴드와 함께 파티장으로 가는 잭.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잭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눈보라는 희미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와이퍼가 멈춰버리는데요. 흐린 시야를 헤치고 나아가던 죄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겨울이 오고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찰리에겐 모든 것이 다릅니다. 로리가 여전히 괴롭혀도 찰리는 반응이 없습니다. Yeah? Well, time he gets over it. I never even met my old man. Gone in a gone in 눈을 치우다가 사대에 적혀 있는 아빠 이름만 봐도 Charlie, really, it's okay. No, Mom, it's not okay. Hold on. Charlie? Charlie? Okay, 옆집 아이와 아빠가 함께 눈사람 만드는 모습이 보이고 찰리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죠. 작년에 만든 눈사람처럼 이번에도 아빠를 닮았네요. 눈사람에게 아빠 모자, 목도리, 그리고 잭 프로스트 밴드의 배지까지 달아주는 찰리. 아빠의 유품 상자 속에서 찰리는 하모니카를 발견합니다. 그날 밤 찰리는 아빠의 하모니카를 불어봅니다.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와서 문을 두드리죠. 찰리. 하지만 말하는 눈사람을 보고 찰리는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Could you get the door?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눈사람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No. 그 눈사람은 자신이 잭 프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빠 잭 프로스트의 영혼을 이 눈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Kiddo, gross, getting cold. Hey. 하지만 지금 모습은 한낱 눈사람. 키우던 개 체스터조차 우습게 보는 눈사람일 뿐입니다. Come on, Chester. 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Myself back together after some rough nights, but this is ridiculous. Mom, it's the snowman. I saw it. Terrific job. No, 눈사람이 살았어요. Honey, you sure you're okay? Mom, I swear. 찰리야, 너 괜찮니? Waddled into the street and a big snowplow took him away. 엉뚱한 소리를 하는 찰리가 걱정됩니다. 눈사람 잭은 창밖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훔쳐봅니다. I never did fix that. 그리고 눈사람은 밤새 거리를 방황합니다. 왜 나야? 응? 왜 내가 눈사람이 됐냐고? I mean, is it the name? Jack Frost? Because if that's it, that's not even clever. All right, wait a minute. I just have to pull this together now. When I saw my reflection, I denied what I saw. That was my denial.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운 사람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죄. First you deny, then you go into anger. I just have to accept it. I accept I'm a snowman. Alright. 다음 날 아침, 찰리는 눈사람의 정체를 밝히려고 나갑니다. 헤어 드라이어를 갖다 대고 협박하죠. Start talking, I'll turn you into a... 말해봐. 정체가 뭐야? I know you're alive. 말 안 하면 녹여버릴 거야. Start talking. Hey, hey, get up. 뜨거워, 추워. 아빠한테 무슨 짓이야? You're grounded. 깜짝 놀라 엉덩방아 찰리. 찰리, 나야, 응? 아빠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응? 찰리? I can't explain the part about me being a snowman, but... 찰리는 놀라서 달아나버립니다. 여느 겨울처럼 아이들의 눈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 심술쟁이 로리가 여전히 친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Oh, look. It's our little hero. Don't worry about him anymore. He's not even in the game. 바로 그때. 어디선가 눈덩이가 날아와 로리에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Did you guys see that? Ross! So you do want a piece of me. 화난 로리. Thought you learned your lesson. 하지만 다시 한번 놀라는 찰리 앞에 다시 나타난 눈사람. 바로 눈사람의 솜씨였던 거죠. 눈사람은 놀라운 눈덩이 날리기 묘기를 보여줍니다. 로리 일당은 화가 나서 찰리를 쫓아오고, 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지만, 눈사람이 몸을 날려 찰리를 구해냅니다. 로리와 아이들은 스노보드와 썰매를 타고 계속 쫓아오고, 눈사람과 찰리는 함께 썰매를 타고 달아나죠.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썰매 추격전. Stop him in the ice! Stop him in the ice! Get real! I don't even have pockets! 이제 눈사람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You the man! No, you the man! No, I'm the man! 당신이 정말 우리 아빠라고? How my hamster died. Alright. What position do I play on? 내 하키 포지션이 뭐야? You're where? Right wing. Light wing이잖아. What do you mean wrong? 틀렸어. They moved me to defense last year. 작년엔 수비수로 바꿨어. 저런. I'm really sorry. 찰리보이. 넌 드러난 윙인데. 뭐? Hold on. What'd you call me? 방금 뭐라고 했어? I said Charlie boy. That's what I always call you. Charlie boy. Dad? 아빠? Yeah. 찰리 보이. 그래요. 아빠 잭은 찰리를 늘 그렇게 불렀죠. Hey, pal. You were the one who played magic harmonica. 네가 요술 하모니카를 불었잖아. 뭐? 그 얘기가 진짜였어? 실은 나도 몰랐어. Hey, you know what? Why don't we just go home and talk, okay? Charlie? Just a minute, Mom! Honey, why are all the windows open? 아니, 아빠를 집 안에 데리고 들어오긴 했지만 엄마가 오자 당황하는 찰리. Charlie, what's going on?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Why is the floor wet? Well, there's a science fair project. It's about what it's like to live in an igloo. And Eskimos have... 그리고 찰리는 엄마 몰래 눈사람을 탈출시키려고 진땀을 흘립니다. Charlie, why are you staying in here? 엄마는 찰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죠. Well, you know, I saw him yesterday at the bank, and he told me that you quit the team. Charlie, 너 학기 팀 탈퇴했다며?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You wanna talk? About what? I don't know. This hockey thing, or how you doing in school? You tell me. 하지만 찰리의 머릿속은 온통 눈사람, 아니 아빠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Hey, I invented the backdoor escape, okay? What's up? Well, since you showed up, Mom thinks I'm nuts. 내가 미친 줄 알고 로리는 날 죽이려고 하고 아빠는 눈사람이고 하지만 정작 눈사람 아빠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제 눈사람 생활에 익숙해진 걸까요? Fine. If that's the danger of hanging out with you, fine. Nobody knows about this place. I come here to think. Well, it's really cool. 아빠와 찰리는 눈에 띄지 않는 비밀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I've been here a lot this year. You know, Dad? I'm sorry to get back the harmonica. 하모니카 돌려드렸던 거 죄송해요. You're mad. I'd be mad too. Can I ask you why you quit playing hockey? 왜 하키를 그만뒀니? 재미가 없어서요. That's why the last person you see before you go to sleep every night is Wayne Gretzky on your wall, right? Tell you what. We're here. Let's work on the J shot. J 샷을 가르쳐 줄까? No, I don't think so. Oh, I see. It's like that. Okay. 생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눈사람이 되어서야 지키는 아빠 잭. A year. 처음엔 시무룩했던 찰리도 기운을 냅니다. All right, all right. I'll skate. Just stop belly aching. We get our nice balance. We get set up. Man, this was a lot easier when I had legs. Okay, we're gonna stay nice and relaxed, real loose. And then we come through. We snap our wrists. Now, just before we do that, I make this little move here. Oh yeah. 그리고 이제 멋진 J샷을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Well, that's a little thing I would call a J-shot, Charlie. Now, let's play some hockey. Are you looking for the power? Then bring it, son. Yes! Now, that's a J-shot, dude. I did it! Yeah, that's you. That is all you, man. And score. Hey, life is full of setbacks. Look at me. I'm a snowdrift. I just can't wait to see you use it. You gotta get back on the team, Charlie. No, I don't think so. Charlie, I do. 다시 하키 팀에 들어가야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 그리고 이제 엄마를 보살펴야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응? I'm only 12 years old. I can't take all this. 너무해요. 난 겨우 12살이란 말이에요. Might have pushed it a smidge too hard. 찰리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Hi, Charlie. Oh?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밴드 멤버였던 맥 아저씨는 찰리를 데리고 축제에 갑니다. 하필 그곳에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눈 사람을 만드는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찰리. 그런데 그곳에 로리도 와 있습니다. 혼자 눈사람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죠. 실은 로리에게도 역시 아버지가 없거든요. 맥 아저씨는 찰리에게 말합니다. 찰리, 네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길 바라셨어. 그게 뭐든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말이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찰리는 다시 하키 팀에 합류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시험 날입니다. We have to bring your snowman buddy along too. Remember, arms and wrists. Straight but relaxed. Thanks again, Dad. See you after the game.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포근하다는 거죠. Oh, man, the sun is brutal. I am 점점 몸이 녹고 있어. 아, 이번엔 꼭 찰리의 하키 경기를 봐야 하는데 어떡하지? Hey, Jim, listen. 눈사람 아빠는 강아지가 끌어주는 싸매를 타고 힘들게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Hey, maybe you got some friends who are huskies or I don't know. You know Saint Bernard? 있는 힘을 다해 뛰는 경기장의 찰리.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찰리에게 가려는 아빠 눈사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점점 녹아가는 아빠 눈사람. 하지만 겨우 경기장 도착했습니다. 제이샷을 날려, 찰리보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빠 목소리. 찰리의 샷은 멋지게 성공합니다. 찰리, 멋진 경기였다. 넌 대단해. You rock, dude. 아빠, 녹고 있잖아요. You gotta be crazy to come here. 추운 곳으로 가야겠어요. This is your big game, Charlie. 아빠를 또 이룰 수는 없어요. Uh-oh. 찰리는 산으로 가는 트럭에 아빠 눈사람을 몰래 태우려고 하는데요. It frost. 하필 그 순간 로리가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Once and for all. Look, Rory, 아빠 눈사람은 듣다 못해 로리에게 말을 걸죠. Excuse me. Did you just say stupider? What kind of word is stupider? 깜짝 놀란 로리. Who said that? I did. You know, baggy pants, snow punk. What the heck is it? Not what? Who? And he's my dad. Look, Rory, it's too hot down here. Charlie는 로리에게 부탁합니다. 도와줘. 너도 아빠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Come on. You know what it's like not to have a dad. It sucks. 그래. 눈사람 아빠라도 있는 게 낫겠지. All right. Snow dad's better than no dad. Let's go. Come on. Good luck, Charlie. Thanks. 로리의 도움으로 찰리와 아빠는 트럭 뒤에 몰래 타고 눈 덮인 산으로 갑니다. 1년 전 아빠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던 그곳 파인봉으로 말이죠. 한편 엄마는 찰리를 찾으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찰리와 아빠는 파인봉에서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으려고 합니다. 마음껏 눈썰매도 타고요. 아빠가 죽기 전 함께 가기로 했던 그곳 파인봉의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My balls are freezing. Well, I never thought I'd say that with a smile on my face. Come on, Dad, let's go. Let's go get you warmed up, buddy. As he's trying to make my mark on the world, I think. 세상에 내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했는데, 네가 바로 내 흔적이구나. Hello. Hello. 아빠는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Charlie's sleeping. Oh, Gab. He had one heck of a day. Who is this? Where's Charlie? He's right here at the cabin. 찰리는 오두막에 있어. Come get him. 와서 데려가. Jack? Jack?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는 엄마. 아빠는 사람 잭은 그날 밤새 오두막 앞에서 파수꾼처럼 찰리를 지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빠와 함께 오두막에서 보낸 찰리. You know what? I think this is the best Christmas. 이번이 최고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다. You know that night you came back? It was because I played your harmonica. I wished it. I wished that you would be here for Christmas. Hey, Charlie. Thanks for giving me.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고맙구나. Now, there's something I have to tell you. 이제 가봐야 돼. It's time for me to go. What? No. 안 돼요. I'm not gonna let you. 안 보낼 거예요. Charlie, you've got to get on with your life, buddy. Oh, come on. It'll get cold again, Dad. You'll see. Winter just barely started. What about when it gets warm? We'll go to South America. When it's summer here, it's winter there. What about Mom? Mom needs you. What if I need you? I will always. 난 아빠가 필요해. I promise. 난 늘 너와 함께 있단다. As long as you hold someone in your heart, Charlie, you can never lose them. Ever. 여기 네 가슴 속에 있을 거야. 부르기만 해. And you did it. And if you can do that, you can do anything. I'm so proud of you, Charlie. If you ever need me, I'll be right here. You just call me. Here. 그리고 아빠 눈 사람은 하모니카를 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때 엄마가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I love you, Charlie. You're gonna be a good man. 엄마를 보자 눈사람은 잠시 아빠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너무나 놀라는 엄마. 여보, 당신 너무 멋져. 노래 불러줘, 잭. Every time we say goodbye, I cry a little. 우리 정말 재밌었지? Yeah, we did. Love you. Bye, Dad. Goodbye. Bye. 그리고 눈사람, 아니 아빠는 눈보라를 일으키면서 먼 하늘로 사라집니다. 아빠는 영원히 네 가슴 속에 있을 거야. 그렇게 아빠는 떠났지만 찰리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담아두는 법을 이제 아니까요. 눈 내리는 겨울도 크리스마스도 해마다 돌아오겠죠. 이제 아빠와 함께 눈 사람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찰리는 늘 아빠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또 하모니카를 불 거예요. 바로 오늘 밤. 산책 FM 영화음악 FM 영화 음악 크리스마스 특집 귀로 보는 영화 잘 보셨어요, 여러분? 이 잭 프로스트는 트로이 뮬러 감독의 1998년작이죠. 마이클 키튼이 아버지로, 켈리 프레스톤이 엄마로 나왔었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눈사람이라 우리 그 워킹 인 디 에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그 애니메이션 스노우맨에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눈사람을 따라서 북극까지 날아가는 소년의 이야기. 참 환상적이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눈사람. 그런데 그 눈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 물로 녹아버리는 순간 참 우리는 또 슬픔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눈사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잭 프로스트에서의 살아 움직이는 눈사람이 아버지일 경우에는 그때는 더하죠. 아버지가 녹아버리다니, 아버지의 기억이 녹아버리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이런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생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